생일 밤이로구나. 눈이 온다 눈이 와요. 이 산 저 산에 벌써 흰눈이 온다. 벌써 좋네 아주 좋네 군밤이요. 에라 생일 밤이로구나. 왔어 금수강산에 헐사 새봄이 왔네. 헐사 좋네 하좋네 군밤이여. 에라 생일밤이로구나. 달도 밝다 달도 밝아 우주강산에 헐사 초달이 밝아. 헐사 좋네 하좋네 생일 밤이로구나.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정가 하나에 얼싸 동바람 분다. 얼싸 좋네 하좋네 군밤이여. 에라 생일 밤이로구나. 얼싸 좋네.